지평가의 역할이란 사람들에게 작품 속에 있는 것, 없어도 될 것이 그 안에 있는 것, 있어야 될 것이 그 안에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돕는 것이다. 더 뉴욕커즈에서 영화 비평을 담당했던 폴린 켈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신문이나 잡지를 보다가 가끔 경악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쓰레기를 장미로 둔갑시킨 영화평 때문이죠. 비평이든 단평이든 이 활자화된 영화평은 관객들이 영화를 감상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도움은커녕 방해만 하고 있는 비평이 많다는 사실, 여러분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FM 영화음악의 첫 곡은 서울 은평구 증사현동의 박은희 씨의 신청곡입니다. 녹음 준비되셨죠? 영화 안개 속의 풍경 중에서 아다지오입니다. 영화 안개 속의 풍경 중에서 아다지오였습니다. 자, 오늘은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국내에 아직 개봉되지 않은 작품 한 편 준비했습니다. 바로 롤랑 조페 감독의 City of Joy인데요. 롤랑 조페 감독은 아카데미 3개 부문을 휩쓴 킬링필드, 그리고 칸에서 대상을 받았던 미션, 이렇게 주로 진지한 내용의 대작을 만들어서 평가받고 있죠. 이 영화 City of Joy 역시 그의 이런 작품 세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은 영화인데요. 자, 생일 축하 엽서들이 오늘 와 있어요. 친구 형철이 생일을 축하해 주신 서초구 반포동의 홍창욱 씨, 그리고 가장 힘든, 인생에서 가장 벅찬 시기인 고3 때 만난 친구 정원이의 생일을 축하해 달라고 하신 서울 동대문구 청량 1동의 최영욱 씨. 참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만난 사람들은 그만큼 언제 만나도 부담이 없고, 그리고 언제 만나도 편한 사람들이죠. 이 영화는 역시 그런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오, 다 안 끝났는데. 바이오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드디어 여성들의 순정 만화 잡지 월간 실루엣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감각파 여성들을 위한 순정 만화와 유익한 정보 총집합. 멋과 여유로움이 넘치는 월간 실루엣 창간호. 5월 24일부터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순정 만화의 모든 것. 월간 실루엣.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도서출판 청조. 텍사스주 휴스턴의 어느 병원. 의사 맥스는 수술실로 들어섰습니다. 자신의 환자인 어린 소녀가 위독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소녀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제 맥스는 의술에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그 길로 병원에 사직서를 내버리죠. 자신이 원하는 곳을 찾아서 떠날 생각입니다. Okay then. Run and see what I get you. 많은 인파들로 발 디딜 틈 없는 인도의 캘커타역. 방금 도착한 기차의 승객 중에는 하사리와 아내 캄라, 그리고 딸 암리타, 두 아들 샴부와 마누르도 끼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농촌인 고향을 등지고 대도시 캘커타에 온 거죠. 하지만 피붙이 하나 없는 삭막한 캘커타. 게다가 어디서나 눈에 띄는 문둥병 환자들. 시골에서 갓 올라온 하사리 가족들에게는 왠지 무섭고 낯설 뿐입니다. 캘커타에만 오면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으리란 생각은 단지 희망일 뿐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데다가 도시는 고향과는 달리 너무 복잡합니다. 게다가 갖고 있던 돈마저 사기당해 잃었습니다. 그저 막막할 뿐인 핫사리 가족. 밤을 지샐 곳도 없어서 온 가족이 담요 한 장으로 노숙을 해야만 합니다. 한편 의사직을 그만둔 맥스 역시 이곳 캘커타에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왠지 삶의 큰 의미를 깨달을 것 같은 생각 때문이죠. Where is it? I got it. There it is. You can have it. 하지만 그를 반기는 것은 구걸하러 모여드는 가난한 아이들 뿐입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자마자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돈 많아 보이는 미국 남자를 인도인들이 그냥 둘 리가 없지요. 이스마엘. Very sweet girl. Mr. Max is American. Very disciplined. Ismail. 어린 창녀 푸미나입니다. How old are you, Pumina? 20. 애되어 보이는 얼굴이지만 자신을 20살이라고 소개하는 푸미나. 생계를 위해서 거리로 나선 많은 소녀들 중에 한 명이죠. 맥스와 함께 술집에 들어선 푸미나는 계속해서 맥스의 금목걸이와 2층에 있는 한 사내의 눈치를 번갈아 봅니다. 그러다가 맥스에게 자청해서 술 내기를 하죠. 한 잔에 10루피씩. I win. No, no, no. I never lose the truly irreverent contest. Yeah. Second drink. See, more drink. Huh? You like this? How you doing? Again, we bet. 10 rupees. Oh, yeah. This time, no cheat. Hands here. Sit. Go. Oh, sugar. I beat. No, you don't. No. 여행의 피곤함이 채 가시지 않은 맥스는 술 세 잔에 얼큰히 취했습니다. One more time. What? 우미나! Where are you going? 그런 그를 두고 푸미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죠. 그것이 신호인 듯 술에 취한 맥스를 둘러싸는 사내들. 2층에 있던 그 사내의 무리들입니다. Nice bike. Oh, oh, goddamn. Seek and ye shall find. 엉망으로 취한 몸으로 싸움을 벌이는 맥스. 역부족입니다. 실컷 얻어맞습니다. 그때 길거리에서 노숙하던 하사리가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Brother, just look after my family. You don't go over there. Listen, come back. I say you may be in trouble. Hey, who is there? 달려가는 하사리. 도와달라고 사방으로 외칩니다. 그러자 사내들은 맥스의 금목걸이와 주머니를 몽땅 털어서 달아나버립니다. 맥스가 깨어난 곳은 City of Joy, 즉 기쁨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동네의 초라한 오두막집입니다. 기쁨의 도시는 캘커타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맥스가 누워있는 움막은 이 기쁨의 도시의 하나뿐인 진료소지요. 정신을 차린 맥스를 동네 아이들과 핫살이 그리고 진료소의 책임자 조안이 재미있다는 듯 쳐다보고 있습니다. Jesus Christ. 밖으로 나온 맥스는 가난하고 초라한 동네 풍경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You a doctor? No. Corporate executive. No, no, your young intern who comes in 3 days a week at 7:30. Must be one of the 3 days. Yes. 하지만 이곳에 오래 산 조아는 같은 이방인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That is a dispensary? Humble though it is. Hello, Auntie Goldie. What is it that you do in America? 그녀의 관심은 맥스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뿐이죠. 전직 의사였다고 자신을 밝히는 맥스. I was a doctor. Wait. How long are you here? 조안 역시 보조원일 뿐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이곳 사정으로서는 맥스의 등장이 더없이 반갑습니다. Why don't you practice? Because I don't like sick people. 하지만 맥스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의료 행위는 포기했다는 것이죠. Listen, can I at least... No, please. Oh, when they clean you out here, they clean you out completely. Rambahai. Yes, ma'am. Here's your first ride of the day. Thank you, ma'am. Here. 맥스를 치료해준 조아는 무일푼인 그에게 돈과 함께 인력과 릭샤까지 불러줍니다. 맥스는 그녀에게 두 번 빚진 셈이지요. Well, you picked one hell of a city. Excuse me, sir. Do you think I can pull one of these? You think any idiot can pull a rickshaw? No. Look, sir. I can run very fast. Hey, come on, give him a shot. 그런데 릭샤를 지켜보던 한 사례가 갑자기 인력거군 람에게 통사정입니다. 자기가 한 번만 끌어보겠다고요. 평소 달리는 데에 자신이 있던 그로저는 이 인력거 릭샤가 잘하면 먹고 살 길을 마련해 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던 겁니다. 맥스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하사리한테 한번 끌어보게 하자고요. 맥스를 릭샤에 태우고 신바람나게 달리는 하사리. 처음이라 모는 건 비록 서툴지만 속도만큼은 베테랑 인력군인 람도 아주 놀랄 만큼 빠릅니다. 맥스를 호텔에 내려준 뒤 인력 거꾼 람은 하사리를 기쁨의 도시 대부인 가탁에게 데려갑니다. 이곳에서 일을 얻으려면 모두 대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 wants to pull a rickshaw. Pull up your vest. 가탁은 대부답게 주민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지만 그의 아들 아쇼카는 그러지 못합니다. 하는 짓이 늘 깡패 같습니다. 품인화를 시켜서 맥스를 취하게 한 다음 금품을 털어간 그 깡패들의 두목이 바로 이 아쇼카입니다. Child, put it away. 대부 가탁은 하사리에게 인력껏 끊는 일을 허락해줍니다. 자신의 패밀리라는 상징으로 방울도 함께요. 네, 샴부. 샴부. 바이바이. 감. 바이바이. 마침내 일자리를 얻은 하사리는 천만금을 얻은 듯 기분이 좋습니다. 게다가 거처할 집까지 생겼습니다. 람의 소개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기쁨의 도시로 들어가게 된 거죠. 동병상련이랄까? 마을 주민 모두가 한 식구처럼 하사리 가족을 반깁니다. 딸 암리타의 결혼 비용도 벌고 아들 샴부와 마누즈를 학교에도 보내고 이제 하사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ey, I really can't eat this. Do you have a hamburger? Hamburger. Chop beef. Chop beef. Chop it. You chop it. And you push it into a patty. Don't know about the beef. And throw it on the grill. You know, in a minute and a half, I flip it. Grill onions, cheese. Don't know about the hamburger. Hamburger. You got to know. You mean burger. 한편 맥스는 거리에 나왔다가 자기 물건을 훔쳐간 아쇼카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Hey! Hey you! Hey, I want my medallion!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는 아쇼카. 그의 뒤를 쫓는 맥스를 경찰이 가로막습니다. 아쇼카가 도망가면서 손을 쓴 거죠. 여권을 보자는 경찰. 맥스에게 여권이 있을 리가 없죠. Hey, don't do that. He's my friend. 그때 마침 길을 지나던 기쁨의 도시 진료소의 조안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맥스의 보증을 서십니다. Listen to you. Are you just nuts or are you doing penance for some major past sin? 맥스는 세 번째 빚을 진 셈입니다. Love it here. I mean, I came on a whim in the first place, but then I stayed. 맥스는 외국인의 신분으로 가난하고 낯선 곳에서 사서 고생하는 이 조안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달걀로 바위를 깨려는 것처럼 어리석게도 보이고요. 하지만 조안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No idea. You're pretty much an enigma to me. I think in life a person really only has three choices. And I don't suppose there's any way you're not going to tell me. To run, to spectate, or to commit. 도망치거나 방관하거나 부딪혀보는 것. 인간에게는 이 세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것이죠. 조안 자신은 마지막을 선택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부딪혀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사리가 돌아왔습니다. Good news! Really good news! And what is that? Hazari has got a regular customer. And who is that person? 인력 거의를 시작한 첫날부터 운이 무척 좋았습니다. 하루 만에 월급을 주겠다는 고정 단골이 생겼으니까요. This is the earth from our village. And what? 그날 저녁. 하사리는 낮에 사온 씨앗을 고향에서 가지고 온 흙에 심기 시작합니다. 그 씨앗이 꽃을 피우면 그 꽃을 딸의 결혼식에 쓰겠다고요. 맥스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그런 하사리를 따뜻하고도 진지한 시선으로 지켜봅니다. 그때 누군가가 조안을 급하게 부릅니다. 안진뱅이 안우합니다. All right, come in. What's wrong? It is her time, but something is wrong. We need Dr. Sunil. Ma'am, run to Dr. Sunil. 큰일 났습니다. 문둥병 환자인 그의 아내 미타가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애써 모른 척 외면하는 맥스. 하지만 조안과 주민들의 눈결이 너무나 애절합니다. Max, I could come with you. I've had three children. You have any diazepam? No. Maureen? No. 마음을 굳히는 Max. Morphine, anything? No, nothing. 진통제, 마취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잡 ठीक हो जाएगा. डरो मत. 진찰 결과 아기가 거꾸로 섰습니다. 출혈은 계속되고 산모와 아기 모두가 위험합니다. 하사리의 아내 칸라는 맥스가 시키는 대로 간호원 노릇을 훌륭히 해냅니다. Max, I can't hear the heartbeat. 산모의 심장 박동이 멈췄다고 소리치는 조안. 맥스의 손길이 빨라집니다. It's squeak like hell now. Now, Joan, hold her hip. Okay, hold her hip. Get her down. Massage against me now. Massage against me. Go. Don't die on me, little fella. Don't die, please. Don't die on me. बच्चा घूम गया है बहुत ज्यादा क्विकली क्विकली कम ऑन डोंट वरी ही इज डूइंग हिज बेस्ट पुश मी जस्ट वेट वेट वेट वेट रुको रुको रुको कहते हैं वेट वेट अच्छा जोर से पुश जोर से पुश बस आखिरी बार और जोर से इट्स कमिंग इट्स कमिंग I got it. It's a boy, lady. 마침내 아기의 머리를 잡은 맥스. 아들입니다. 산모도 무사하고요. 맥스. We desperately need a doctor here full time. Will you just give us a couple of months? I'm sorry. Maybe you have it in you to be a saint, Sister Joan, but it's just not my style. Oh, so what are you going to be when you grow up, Doctor? But don't do that, lady. Don't patronize me because you are on some goddamn good computer chip. Don't you snarl at me or I'll smack you upside the head. 조안은 솜씨 좋은 의사 맥스를 정말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왕 시작한 일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Bringing in another little mouth to feed in a cesspool of a country. 하지만 맥스의 마음이 통 움직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양심을 자꾸만 자극하는 이 기쁨의 도시를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을 뿐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거죠. 하지만 떠나는 것도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Have a pleasant journey home, Max. Bye and God bless you. I told you my passport is lost in the mail, but I can't believe. 인도 정부의 외환 사정이 나빠지면서 맥스 역시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돈이 없어서 숙박료도 못 내는 그에게 호텔 주인은 비행기 표를 요구합니다. 담보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No dinero, no bucks for 3 weeks. It's driving me crazy. The bill. I'll need your plane ticket. My plane ticket? Yeah. Good morning. 기쁨의 도시의 진료소를 향해 씩씩하게 걸어오는 남자. Oh God, Julia Grace. Oh, what a surprise. 조안이 팔을 벌리고 그를 반깁니다. 맥스입니다. 맥스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비행기 표의 유효 기간인 9주일 동안만이라도 진료소 일을 보기로 한 거죠. Hey. Morning, Dr. Max. Hi, sorry. Come on. I was wondering if you would like to be my assistant. The clinic, what do you think? Sorry? I need Kamala as my assistant. Max는 제일 먼저 하사리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의 아내 캄라를 간호원으로 데려오기 위해서죠. Yeah? Yeah? Cool. 하사리도 right. 기꺼이 허락해줍니다. Max 가운데로 진료소에는 환자들이 붐비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골칫거리도 늘어나죠. 어린 창녀 푸미나의 어머니는 유아용 분유를 내다 팔아버렸습니다. 푸미나가 맥스의 권유로 몸 파는 것을 그만두고 학교에 다니는 바람에 가세가 더 기울어졌으니 갓난 동생의 분유마저 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푸미나의 새 생활을 망칠 수는 없는 일. Extra milk for the rent. So it's very simple. Give it to the kid or I kill you. 맥스는 먹일 분유와 팔 분유를 따로 구분해서 줍니다. 그런 맥스가 주민들은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There should be an increase in rent if we have larger quarters, but I don't see why we should have to pay more protection. More people, more problems, strangers. And if I don't charge you, What will I tell others? We can't afford it. If you can expand, you can afford to pay more. Excuse me, sir. This isn't a drinking den. This is a free clinic. 주원과 맥스가 대부 가탁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맥스를 따르고 진료소가 번창해가자 무료 진료소인 줄 뻔히 알면서도 가탁이 집세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tranquility, an end to pointless aggression. 돈과 힘으로 주민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면서 그것이 평화라고 믿는 대부 가탁. Have some pastries, Miss Bethel. Thank you. I'm sure we can provide the means to remove those clouds from your forehead. Don't offer me candy. What are you trying to do? Drive me! No! Get the hand! 웃음 띈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맥스는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옵니다. I think we have to break the Godfather's hold on us.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at's exactly what I'm saying. 대부를 만나고 온 맥스는 진료소에서 마을 회의를 엽니다. 주민들에게 대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죠. Change things you have to risk. Look, you back off this, you compromise with this guy, and he will eat you alive. You can stand up, but we can't do that. We live here. I'm telling you, if you stand up.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의 횡포가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 덕분에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하사리 역시 대부에 대한 충성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사리의 아내 캄나의 생각은 다릅니다. I mean, you're angry with everything. It's only because this is our home now. We've never known such friends. I think the Godfather is strong and could kill us. But we must choose. Maxstar's only trying to help all of us. We should support. 가난하고 힘없는 자신들의 친구는 대부가 아니라 맥스라고 조용히 얘기하는 캄나. 그러자 무료로 순회 진료를 쭉 해온 인도인 의사 순일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건물을 새 진료소로 내놓겠다는 것이죠. 그것도 월 250루피의 아주 싼 값에요. 계단을 만들고 지붕을 얹고 새 진료소를 꾸미는 주민들 모두가 한 마음입니다. 대부에게 저항했다는 동료의식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 신바람을 대부가 그냥 둘 리 없지요. 특히 아들 아쇼카는 맥스와 하사리가 처음부터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선 하사리에게 1차 경고를 합니다. Remember, loyalty. 대부에 대한 충성을 잊지 말라는 거죠. 아쇼카의 다음 목표는 한때 자기 사람이었던 푸미나입니다. You like the clinic, huh? Little Pumina. You have new friends now. And they like you. And they like your smile. 그는 으슥한 골목길로 푸미나를 끌고 들어가서 그녀의 양 입가를 면도칼로 잔인하게 찢어놓습니다. 그 시각 아쇼카의 부하들이 때로 몰려와서 갓 완공된 새 진료소를 무자비하게 부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나 환자들을 못 오게 하라는 것이죠. 그 와중에 얼굴이 피범벅이 된 채 맥스를 찾는 품이나 그리고 깡패들이 던진 화염병에 몸에 불이 붙은 안준뱅이 안우와 조금 전만 해도 기쁨이 가득 찼던 진료소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조안이 아쇼카를 향해 소리칩니다. 집세와 보호비를 낼 테니 주민들을 보호해달라고요. 그제서야 아쇼카 일당은 파괴의 손을 멈춥니다. 한바탕 난리를 겪고 난 맥스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조안도 이번에는 말리지 않습니다. 그에게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Y'all don't let us not ever forget. What is it? Run, spectate, commit. Running spectator. 그 말에 맥스는 자신은 도망치는 방관자라고 소리칩니다. 누가 왜 마이 렉샤? So what do you want me to do about it? Get it back for you? But we trusted you. Guess that was your mistake, huh? 절망은 하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쇼카 일당에게 인력거를 빼앗긴 데다가 이곳이 싫다는 맥스에게 실망한 하사리는 아내 캄나의 진료소 일을 막습니다. You will have nothing to do with these people or that clinic anymore. Sorry, please. What I will earn with these people. I will get a job now. How will I put food in your mouth? Take some more.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이제 매혈을 하는 하사리.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아자리? 아이디어, but I... Listen, Max. I know about this godfather. He's a clever man. He's got everyone to turn their backs. 어느 날 맥스에게 안진뱅이 안우아가 찾아옵니다. 보여줄 게 있다고요. Please, I show you something. What is it? You will see. Come on. 이 devil. He stole it. No, sir. 다 망가진 고물 인력거 릭샤입니다. 하사리가 일을 못하게 된 걸 알고 안우아가 백방으로 노력해서 구한 것이죠. 그런 따뜻한 이웃 간의 사랑이 맥스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I know it's a little ratty, but I'm good with my hands, you're good with yours, so we can make it good as new. What do you think? 맥스는 고물 릭샤를 끌고 하사리를 찾아왔습니다. 이걸 고쳐서 대부의 구역 바깥에서 영업을 하자는 것이죠. If I go out on the streets with this machine, I'll die in the gutter with my throat cut. No, you won't. 여전히 냉담한 하사리. 드디어 맥스가 화를 냅니다. 하지만 하사리 역시 물러서지 않죠. We have nothing to do with the sucker here. You are a gora, a bite man. You're You're different. You think you can buy people's hearts by giving them things, building clinics, being a big man? For me, 물건으로 우정을 살 수가 있습니까? 진료소를 차린다고 백인과 우리가 같아지나요? You are a little brown, illiterate, gutless victim. And you should take all this crap from the cops and the gangsters. And you should keep on locking up your wife, being suspicious, being jealous for no reason. You have no right to say that thing. 한바탕의 싸움이 가슴속에 진 응어리를 풀어준 것일까요? 하사리는 그 고물 릭샤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Everybody up prone. Out of the way. 그날 밤 하사리의 두 아들과 영화를 보고 나오던 맥스에게 벼랑간 트럭 한 대가 전속력으로 달려옵니다. 아쇼카의 지시지요. 맥스와 하사리의 두 아들은 간신히 몸을 피합니다. 한편 새 릭샤를 끌고 대부의 집에 온 하사리. 그런데 공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모가 벌어졌습니다. Want to raise the rent? Huh? Do you know how much it costs? 대부가 위독한 틈을 타서 아들 아쇼카가 릭샤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한 것이죠. You all know this man. He is only a son. Godfather was a different man. You can't risk your life with this man. I propose end of the strike. 대모는 인력 거꾼들이 일으킨 것입니다. Those of you who want to strike, leave your rights here. Those of you who want to work, there are customers out there. Get out! 결정에 거부하는 사람은 인력거를 반납하라고 소리치는 아쇼카. 그 말에 대모대가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그때 재빠르게 단상 위로 올라가는 하사리. 아쇼카가 자기 아들을 트럭으로 죽이려 했다고 소리칩니다. 다시 뭉쳐지는 노조원들. 하지만 하사리는 결국 경찰차에 실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Nobody thinks about us rickshaw pullers or bothers with our story. They trust us to take their children to school, but they forget the point. 재판이 열렸습니다. Blisters our feet. Cars trying to run us down. We are threatened by corrupt police. We pay off officials. We pay off gundas. I'm proud to take my countrymen from place to place. I can't keep silent any longer. 하사리는 분노를 터뜨리며 진실을 말합니다. Falls down too many times. There will come a time when he won't be able to stand up forever. Silence. There will be no commotion. 판결이 났습니다. 아쇼카에게는 금지 명령을 내리고 하사리의 인력권은 사용을 허용한다. 노조의 파업은 합법적이지만 소란을 피운 하사리에게는 벌금 50루피를 선고한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기쁨의 도시 주민들과 맥스. 하지만 벌금 낼 돈이 없어 쩔쩔매는 하사리에게 주민들은 저마다 주머니 돈을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한 푼, 두 푼. 이제 이들은 진실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늘도 이를 기뻐하는 듯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립니다. 맥스는 이제야 비로소 어린 소녀의 죽음을 겪은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사리는 어느새 딸을 시집 보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무척 부자입니다. 딸이 일하는 공장의 주인집 아들이니까요. 그러니 신랑 집에서 요구하는 지참금도 엄청납니다. 비 오는 거리를 쉬지 않고 달리는 하사리. 이제 그의 목표는 단 하나뿐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딸의 손에 지참금을 많이 쥐어주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손님에게 거스름돈도 주지 않고 도망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단비였던 비가 어느새 폭우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침내 물이 엄청나게 불어서 피난을 가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에 갇힌 안진뱅이 안화를 구하려던 맥스. 그만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의식을 잃은 채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물에 뛰어드는 핫살이. 이제 맥스도 그들의 영혼을 나눌 수 있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아쇼크, please don't do this. Do whatever I like. I'm in charge. 비가 그친 다음 날, 하사리가 또다시 아쇼카에게 끌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과 맥스와 함께요. 내부 가탁이 죽었으니 이제부터는 자기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사리에게는 자기 구역을 다녀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맥스에게는 여기를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No. 그리고는 하사리의 딸에게 시선을 돌리죠. 면도칼을 꺼내는 아쇼카. 이번에는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순간 그에게 달려드는 맥스. 하사리 역시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쇼카의 칼이 하사리의 배를 찌릅니다. 그 고통도 느끼지 못할 만큼 분노가 타오르는 하사리. 아쇼카를 때려눕힙니다. I want you to stop. Let him handle this himself. Baba! 아들이 외치는 소리에 아쇼카를 놓아주는 하사리. 맥스는 그런 그가 더없이 반갑습니다. 이제야말로 모순에 대항할 수 있는 하사리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맥스는 하사리의 배에서 흐르는 피를 봅니다. 칼에 찔린 상처였죠. 그날 밤 하사리의 곁을 떠나지 않는 맥스. You see that picture up there? 샴부와 마뉴즈, 하사리의 두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희망에 관한 얘기를 해줍니다. You see that guy on the back of the raft with his chin on his hand? Huh? Like old Magic Max. He spends all his time being afraid. Scared of all the bad things that could happen. But the guys on the front, somehow they stay full of hope. And they never 아버지는 희망이 가득 찬 분이고 희망이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란다. 그 이유를 아니?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서로에 대한 사랑이거든. 사사리의 집 창 밖에는 아쇼카의 소나기에서 해방된 주민들이 모두 몰려와서 방울을 흔들면서 한결같이 그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될 돈은 없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가득한 진짜 부자들이죠. 드디어 결혼식 날입니다. 하사리의 바람대로 심은 씨앗이 꽃을 피웠습니다. 딸에게 그 꽃을 꽂아주는 하사리. 인도의 전통적인 결혼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Don't get up. Are you okay? Yeah, I'm fine. I would be honored if you come and sit next to my father to bless the daughter. 하사리는 이제 그의 영원한 친구가 된 맥스를 가족의 자리에 앉힙니다. 맥스는 이제야 삶을 조금 깨달은 것 같습니다. Never thought you'd be giving away a daughter in a Calcutta slum. 떠나도 되겠다는 조언. 하지만 맥스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I'm glad to be here. 남기를 원하지요. 사람의 행복과 믿음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는 걸 이제는 아닐까요? 맥스다. 하사리가 맥스를 찾습니다. And be there. Look, your daughter. It's her first night. You can't. Oh, Jesus. 그의 배 주위가 한가득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흐르는 피를 참으며 서 있었던 거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진료소로 발길을 돌리는 두 사람. 맥스는 사는 게 힘든 만큼 기쁨도 더 크다는 사실을 하사리에게서 배웠습니다. 고난 속에 기쁨이 있다. 하사리의 삶이 보여준 소중한 진실입니다.